이 시간에는 미니홈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용촌 아리랑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몽군포의 노래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몰래 타령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더라지. 이상으로 미니홈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